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 돌아온 국민 가수를 꿈꾸는 미스 조 많아야 3명 이유는 대중의 무관심이 주범 날 위로하는 건 내 친구 다 2명 대한민국 가요계를 헤쳐나갈 래퍼 생각해보니 답은 내 눈앞에 있어 무너진 내가 결국 생각해낸 방법 아무리 생각해도 봉짝이 먹혀 먹고 살기 위해 목 터지게 노래 불러 앨범 발매 후 각종 행사가 날 불러 매니저는 좋아 죽겠다고 노래 불러 어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성이도 봉짝 성진우도 봉짝 미스 조 그녀의 미래는 거침이 없구나.